다음 위로고 아니야 뒤를 못 사도 I will always need you 진다고 selamanya takkan pernah terganti 그 마음은 자리 yang terakhir untukmu 그 마음은 자리